따라합시다. 엘리야가 싸움에서 승리하다. 엘리야가 싸움에서 승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자들과 대결하여 통쾌하게 승리를 거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통쾌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승리를 이끌었던 주역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자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매우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매우 어려운 악정권 속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당시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들의 손아귀에 걸려든 날에는 죽임을 당하는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은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강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세상의 싸움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빈부귀천 이무식을 막론하고 목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 싸움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목숨이 붙어있는 순간까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인생의 싸움의 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싸움은 싸움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싸움이든 간에 항상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자들과 대결하여 싸워 승리한 비결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 비결이 오늘 본문 36절과 40절의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엘리야를 승리로 이끌었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기에 엘리야가 바알 선자가 싸워서 승리하였습니까?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의 영육간의 싸움에서 이기를 원하시면 나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싸움에서 이 세상의 영육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엘리야는 하나님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본문 3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저녁 소재 지를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이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는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의 되심을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인간으로서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 아들을 갈매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며 머뭇하리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왕을 만나서 어느 신이 참신인가 어느 신이 참거짓신인가 여러분 그것을 가리자고 제안했을 때 아합왕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하라. 그리고 또한 바알 선지자를 모집하라. 갈매산으로 다 모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갈매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엘리야는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그들의 결단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고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왕 아합이 소집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다음에 바알 선자들이 지금 현재 갈매산에 모인 상태에서 엘리야가 나갔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벌써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갈파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상황을 보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왕과 바알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였습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나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묻습니다. 1번 잘했다, 2번 잘못했다, 1번, 2번 잘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과 비교할 때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세상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매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잡기보다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잡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믿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느 자매가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자매님, 요즘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 나가야 될 텐데 제가 젊다 보니까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목사님 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마지막에 나한테 뭐라 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자매님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란 단어가 들어온 동시에 그 경외란 단어가 내 마음을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란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ear라고 되어 있는데 그 fear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받들어 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fear란 단어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내가 주님을 아무렇게나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fear란 단어가 내 인생을 핸들에 가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교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바쁘지 않으면 교회 나오고 바쁘면 교회 안 나오고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고 일이 있으면 안 나오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으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강한 사람은 거센 풍랑과 거센 넓은 태풍도 뚫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약한 사람은 그 거센 풍랑과 거센 태풍에 의해서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이해가 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언더스탠딩이 아닙니다. 신앙은 오베이입니다. 오베이가 뭡니까? 신앙은 순종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다고요? 신앙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게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신앙이에요. 무조건 믿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언더스탠딩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 홀로 남아있어도 외롭지가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자기 혼자 남았어요. 자기 혼자 남았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자기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힘이 되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엘리야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된다는 것, 그것처럼 인간을 외롭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내 옆에 부모가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나 대할 상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외로운 것입니다. 그럼 내 옆에 자식이 있고 믿음의 형제가 있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거나 대하지 할 상대가 없다면 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릅니다. 제가 어느 성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도님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없을 때 저는 외롭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있잖아요. 목사님, 남편 대화가 안 통해요. 남편이요? 마이동풍이에요. 아니, 그 정도예요? 목사님, 한번 살아봐요. 자녀 있잖아요. 자녀요? 엄마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대화가 뭡니까? 대화는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하면 아 그렇군요. 아 그렇지요. 그렇군 말고요.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이게 대화예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 대화가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와 대화를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만해라. 차라. 그거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자매님 목사님과 마음을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가 안 되면 상대방도 답답하고 나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가 안 되면 답답하고 그리고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만에 하나 내 남편이 알아주지 않고 내 아내가 알아주지 않고 내 친구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다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위로해주십니다. 그분이 내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게 기도로 내 마음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부족하고 저기도 부족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픕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자꾸만 털어놓고 털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평안이 임합니다.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사태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순간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지난날에 나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넉넉하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위치를 높여주셨구나. 그리고 아이들도 잘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구나. 그 한순간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 아십니까? 꾸준한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출급에 올 때야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빈틈없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이 세상에서 도태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매를 전도했습니다. 그 전도했던 자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님, 내가 지금 현재 숨을 쉬는 것도 감사요. 내가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요.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감사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전도받은 자매가 이해를 못하더래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침례를 받고 교리 공부를 마친 다음에 자기를 전도한 사람에게 식사를 사주면서 자매님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새끼 밥 먹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침례식을 받고 교리교 공부를 받고 난 후에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은 내 멘토입니다. 자매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제 폐부를 깨트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있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 데미지를 입거나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누가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 이 살벌한 세상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 속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외로움 속에서 외롭지 않습니다. 걱정 속에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다가와도 두렵지 않게 되고 도리어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씀하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근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냐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굳세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내게 힘이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6절과 7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냐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편이 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느니라.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자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 자체가 걱정과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나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를 흥분시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옆에 계십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헬라어 무슨 뜻이라고요?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분.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계시는 분.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자 같은데 보이는 세계에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가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영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 곁에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대요. 지금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에게 간단하게 SOS 치면 그 즉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저녁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면서 눈 뜨고 성령님 내가 이런 처지에 저런 처지에 있으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걸어가면서도 성령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아시죠? 도와주시옵소서. 아시죠? 아시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가운데서 느낄 수 없는 가운데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26절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다 같이 합동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더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뭐죠? 첫째,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실패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 실패할 것 같은데 실패하지 않는 것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 27절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말씀은 평안을 뒤에다 남겨놓고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가노라. 여러분, 이 평안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주고 가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의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 아십니까? 성령님께서 네 옆에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께서 네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SOS를 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평안을 누리지 못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과 불평, 불만이 평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다 내려놓으면 평안합니다. 내려놓도 살고 안 내려놓도 삽니다. 우리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삽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있든 간에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묻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평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자기의 성취, 그 다음에 불만족, 불평불만,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면은 평안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 하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시라 한 토막이 있습니다. 미국에 오는 젊은 선교사가 지근종들이 살고 있는 태평양 한 섬에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웃주 백인들이 그 섬에 들어가면 그 누구도 살아나오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는 그런 식인종으로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식인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만 들어온다면 받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오케이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선교사가 식인종 마을에 들어가서 천막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식인종들이 밤에 그 선교사를 잡아먹혀서 살그머니 살그머니 살그머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곳에 보니까 그곳에 네 명의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청교석에 몰려가서 혼자 들어오는 조건하에 상륙을 승인했는데 왜 군인까지 데리고 왔냐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선교사는 나는 군인이 데리고 온 사람이 없다. 이 천막 안을 봐라. 천막 안을 봐라.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들은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또다시 그 선교사 잡아먹혀서 살금살금 들어가 보았습니다. 아니 여전히 네 명의 군인이 천막 네 모퉁이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식인종들이 천막 네 뒤통에서 저 선교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하늘에서 보낸 천사인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교사를 죽이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에 사는 식인종들은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지 느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두려워 사는 게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한 사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뭔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꺼지고 저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